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즈음에서 캄보자의 신문 방송들이 특집했습니다. 신문 노코르톰 데일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특집했으며 국가라디오 방송은 위대한 수령님을 전제적인 사상이론가,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한 영도의 거장, 한없이 고귀한 동망을 지니신 인간 사랑의 화신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압사라 라디오 방송 FM90.5 방송도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의 마음속에 용생하시는 만민의 자유로운 어버이시라고 전했습니다.